뉴스. 2023 심리지원 캠페인 함께하는 지지, 함께하는 아름다움 오프라인 행사 안내입니다. 행사 일시는 오늘 5월 18일 목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장소는 학생회관앞 한마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 DT과정 강서캠퍼스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기간은 5월 2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 7일 수요일부터 8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새싹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명사 초청 특강 시리즈 2 안내입니다. 초청 강사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작가 최 사장입니다. 장소는 사범대학 본관 312호이며 일시는 5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원 양성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는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전 씨 일가 중 처음으로 5.18 추모식에 참석한 겁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했던 지난 3월 31일 이후 47일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전 씨는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달 포털뉴스 댓글 서비스 방식을 일제히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댓글 모음 프로필 정보를 강화하고 댓글 이용 제한 해제 시 댓글 이용에 관한 퀴즈 풀기 등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댓글 게시판 운영 정책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다음 달 중 실시간 소통에 중점을 둔 댓글 서비스 사용자 경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의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 등 댓글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신입직원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에 입행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이중 지원했습니다.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자신은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을 금감원 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